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3부는 저희가 아까 1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클럽 월드컵은 생각보다 논란 속에 잘 마무리됐죠.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논란 속에 잘 마무리됐다는 건데 논란이 있으면서도 잘 무슨 마무리된 거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역설법을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서도 잘 마무리됐어요. 이게 토론 맞습니까 이게? 토론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지, 지금 토론이라는 우리 건 이제 있죠. 토론을 이게 과연 토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과연 토론인가 아닌가?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논란이 좀 많았는데도 그 와중에 잘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일단 제일 큰 논란이 됐던 거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첫 경기 해보고 느꼈을 때 이거는 축구가 아니다. 모드리치 선수가 그렇게 크게 질러놓고 일단 그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게 그거죠. 이제 주로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피파 쪽은 미는 부류고 선수들이나 뭐 감독들 이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안 좋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드리치 방금 얘기했듯이 모드리치도 있었고 뭐 지단 감독도 별로 지단 호의적으로 감독도 얘기도 안 그렇게 했어요. 고깝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특히 이제 라모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척을 지게 됐는데, 아, 스페인 얘기 꺼냈죠. 스페인, 뭐, 2002년 같은 일은 없지 않겠냐만 비꼬면서 얘기를 했는데, 2002년 일본 월드컵과 같은, 게다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그때 당시에 라모스는 뛰지 않았을 때였고, 유소년이었죠. 그리고 스페인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경기를 열렸었기 때문에, 분명히 라모스가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는 한일 월드컵 한국에서 열렸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한걸 텐데 아무튼 그때부터 라모스가 한국인한테 욕이 좀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인들한테 척을 지게 됐죠. 뭐 계속 얘기하시죠. 어쨌든 일단 피파 쪽 얘기는 이미 클럽 월드컵 전부터 밑에 하부 리그들에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K리그도 이제 내년 내년 시즌에 시즌부터 챌린지에 도입을 한 다음, 그 다음 해그 클래식에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인데, 확정을 지었죠. 결국은가 클래식에 오겠다는 건 확정을 지은 것 그쵸. 같아요. 지금 K리그,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쪽에서는 피파의 움직임에 잘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저에게 건데, 피파 부회장이 전문가 있으니까. 그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박한식 해설은 이 비디오 판독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달가운 점은 있나요? 보다 그 정확한 판정이 나올 거라는 것은 확실하겠죠? 예, 확실할 텐데. 근데 보다 정확한 그러니까 이거죠. 조금 낮기 위해서 더 최악 그러니까 조금 낮기 위해서 이 조금을 넘는 나쁨을 데려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하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디오 판독을 들여와도 100% 완벽해진다는 기계가 아닌 이상 결국 판정은 주심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심도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그 귀에 보면은 인이어가 그쵸?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컨트롤 박스나 부심 안고 이제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물론 영상을 직접 보러 갈 수도 있죠. 물론 영상을 직접 보러 가면은 대신에 그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100분간의 경기가 이뤄지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피파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최대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하고도 반대가 되는 거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뛰던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한 3분, 4분 막 이렇게 쉬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땀이 식는다고 하죠. 그 그렇게 몸이 식죠. 몸이 식게 되면은 그 여태까지 나왔던 뭐라 해야 될까 실력 그런 것을 온전히 100% 발휘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반대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현역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서 잘못되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쵸. 그렇게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비디오 판독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 그 판정 논란이 판정 오심에 대한 그 불유 그 불만도 많아졌고 판정에 대한 불만도 어떻게 보면 되게 팬들 입장이건 선수들 입장에서 많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를 피파에서 지금 원래는 아까 박한식 캐슬이 얘기했듯이 피파는 경기의 흐름을 중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마저 깰 정도로 이제 판정에 대한 그런 좀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피파도 다시 엄청난 고민 끝에 갖고 나온 게 비디오 판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 피파 그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식의 비디오 판독은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자체를 하는 건 찬성을 하지만 지금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100분 경기를 하고 심판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아웃라인 밖으로 가서 그 경기 화면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에는 정말 저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선수들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지금 축구 말고는 다른 종목에서는 많은 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특히 지금 비디오 판독이 선진화되어 있는 곳은 미국 스포츠 뭐 NBA나 MLB나 이제 미국 아이스하키 NHL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판독이 정말 그 전부터 오랫동안 실시되었기 때문에 선진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배구라든가 뭐 저기 어디야? 동구나 야구나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동구나 야구나는 지금도 도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축구, 농구, 야구, 배구도 이렇게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네, 오래되진 않았죠. 그렇게 엄청 이제 다른 나라 아까 말했듯이 북미를 벤치마킹해서 데려와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쪽에 비하면 조금 덜하긴 하죠. 근데 이제 북미 케이스를 저는 좀 얘기를 드리면 그쪽은 아예 경기에 들어가 있는 심판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그 벤치나 이제 감독 쪽에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축구 말고 다른 종목 얘기하는 거죠? 네. 다른 종목에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심판이 경기를 잠깐 정지해놓고 컨트롤 타워에 다른 심판이 또 한 명 존재합니다. 그 비디오 판독만 하는 심판이 한 명 존재해서 그거를 다 혼자 여러 모니터로 감독을 한 이후에 이제 경기장에 있는 심판에게 이제 인이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전기로 얘기를 해서 이건 골이다 이건 뭐 반칙이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뭔가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한 것처럼 경기를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가 좀 더 줄여지고 그래도 지금의 피파에서 도입하자는 시스템보다는 좀 간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피파에서 아직 이제 빅리그 우리가 주로 보는 4대 리그로 말하면 EPL, 뭐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런 쪽에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결국 피파 주관 대회에서는 당장 내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내년에 뭐가 있나요? 2018년. 아 벌써 내년인가요? 네. 내년 17년인데 곧 있으면 내년이죠. 곧 내일 모레면은 아니 내년에 아마 컴패드컵에서 일단 그것도 있고 내년에 U20 월드컵 한국에서 네, 수원에서 있는 그거 대회에서도 아마 쓸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2018년 월드컵에 쓰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요 빅리그에서 안 써서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이런 대회에서 터지게 되면은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서 잘못 터지게 되면은 잘못된 점이 터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피파가 욕먹고 월드컵의 권위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뭐 유로가 더 낫네. 왜냐면은 UEFA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쵸. 안판티노 회장이 그렇게 그 비디오 판독을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UEFA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냥 FIFA하고는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 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판티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UEFA 같은 경우는 유로 그러니까 유로 대회나 뭐 이런 게 더 띄워지는 부응하고 있죠. 네, 더 띄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피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는 게 피파고 유로 그러니까 UEFA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 같고 그게 좀 재밌는 게 축구는 유럽이 새로운 걸 도입하고 물론 브라질이나 이런 쪽도 새로운 거 막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쵸. 하고 뭐 이런 축이고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보수고 이쪽 아메리카가 진보죠. 네, 진보고. 예, 이게 나 제가 알기로 미국 MLS 축구도 내년부터 그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한다고 이번에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MLS가 만약에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내년쯤에 많이 뜨겠죠. 왜냐면은 MLS가 요즘 들어서 좋은 선수들의 말년기를 그렇게 보내게 되면서 조금 주목을 받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만약 MLS에서 무슨 이런 사건이 터지고 뭐 선수들 말이 나오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드록바는 저기 계약 기간 끝났고 또 누가 그쵸. 있을까요? 비아? 비아 계약 기간 안 끝났나요? 비아 안 끝났을 거고요. 예. 네. 뭐 예를 들어 뭐 비아가 지오반디 아직 있어요. 아, 지오빈코. 지오빈코 빼고 버리고. 지오빈코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지오빈코가 뭐 말해도 우리나라 언론 별로 신경 안 써. 비아가 예를 들어 비아가 아예 별로다 하면은 바로 또 기사 엄청 뜨죠. 기사 엄청 뜰 거란 말이죠. 스페인 언론도 마찬가지로 비아라면 스페인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저기 EPL 쪽은 뭐 모르겠고 그 선수 있죠 피를로 피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선수들이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잘못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바로 비디오 판독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달아가지고 또 뭐 엄청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시즌 MLS랑 수원 이제 U20 월드컵. 저도 방금 네. 그 U20 월드컵 얘기 듣고 생각난 게 아마 그게 제일 큰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마 그 대회에서. 근데 제 생각엔 그래도 피파는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저도 약간 큰 군대식, 사건이 없는 한 군대식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없는 한 피파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기를 얼마나 안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예, 이런 것을 만약 개선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불만이 많이 없어지겠죠. 지금 이번에 이제 클럽 월드컵 때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주심의 권한이 너무 셌죠. 그러니까 주심이 결국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을 이제 어떨 때 내리게 되냐면은 네 가지 상황인데 PK, 득점 상황, 레드카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심한 반칙을 저질렀을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 영상 판독 이제 뭐죠? 비디오 판독 그쵸. 네,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상황을 누가 인지하냐? 주심이 인지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경기를 뭐라 해야 되냐? 중단하고 플레이하고 뭐 이만큼의 한 3-4분간의 시간을 주심의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런다고 해도 이 3-4분 동안에 이제 그 과연 얼마만큼의 좋은 판정 정확한 판정이 나올 수 있느냐도 비디오마다 다르거든요. 결국 이 비디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건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따라가기엔 좀 힘들고 외국에서 이제 과연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 또 그 우리가 중계를 봐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중계를 봐도 다 다른데 과연 우리가 100% 정확한 판정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한시 캐서리 입장을 조금 받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심판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을 그러니까 경기장에 있는 심판 말고 비디오 판독하는 심판을 따로 권한을 주고 따로 놔둔 다음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프로야구도 원래 기존 주심이 하다가 내년부터 MLB식으로 아예 그 컨트롤 타워로 따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어차피 다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구 같은 경우가 컨트롤 박스에서의 권한이 갑자기 주어지면은 일단은 인플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선 주심이 인플레이 하고 있고 선수들은 계속 뛰고 있는 게 축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심이 안 불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컨트롤 박스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은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될까 심한 반칙이 있다고 봅시다. 심한 반칙이 있는데 주심이 그냥 인플레이를 시킵니다. 인플레이를 시킨, 그러니까 심한 반칙으로 컨트롤 박스에서 의심이 되는데 주심은 인플레이가 되는 사,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를 시킵니다. 근데 컨트롤 박스에서 갑자기 제지를 시킵니다. 근데 심한 반칙이라고 하면은 그 반칙을 했다, 그러니까 태클을 했다는 경우는 그럼 역습으로 나갈 타이밍이란 얘긴데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60% 정도는 이제 역습으로 나갈 타이밍에서 그런 태클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역습으로 나가는 도중에 스프린트를 하는 도중에 스프린트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체력이 일반적으로 뛸 때보다는 더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되기도 하고, 가끔 그 스프린트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린트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컨트롤 박스에서 아웃플레이를 시킨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수들의 의욕이 저하될 거고. 근데 그 박한식 해설이 다른 종목이나 이제 비디오 판독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비디오 판독이라는 거는 선수나 또는 벤치에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비디오 판독이거든요. 따로 심판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엔,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 클럽 월드컵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근데 야구라든가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기 뭐냐, 농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판독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배구는 영상 판독을 어느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제가 말씀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도 뭐라 해야 될까? 좀 아웃되는 플레이 상황이 좀 많지 않을까? 맞나요? 정지된 상태 말씀하시죠? 네, 정지된 상태. 그 상태에서 비디오 판독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기준에 맞는 거라면, 기존에 반칙이나 레드카드 받는 상황이나 골이거나 그럼 이제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항의라든 벤치가 항의라든 이게 휘슬이 불고 나서 심판과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경기 도중에 이게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종목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독 하나 한 명당, 그러니까 아, 팀 한 팀당 비디오 그 판독 제의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 횟수를 정해는 아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끊기니까. 그렇죠. 네. 그 제가 알기로 모든 종목일 거예요. 한 팀당 기본 한 두 번인가? 두 번. 그러니까 그 야구 같은 경우는 두 번이고요. 두 번인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 기회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그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해서 이게 감독이 그 오심이 맞았다 하면 그 기회가 살아 있어요. 근데 틀렸다면 이제 가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배구도 마찬가지. 배구는 한 팀당 한 번입니다. 한 번을 해서 맞으면 살아 있고 거기고 아니면 이제 죽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축구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축구는 경기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한 번으로 가되 만약 이것도 맞다면 살아 있고 틀리면 가감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 전 맞다면 살아 있는 것도 별로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러면 진짜 100분이 갑니다. 진짜 100분 축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 주심이 잘못 보고 감독이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 맞아 또 해, 근데 다음에 제의를 또 했는데 또 맞아 또 해, 그럼 하나당 2분씩만 잡아도 벌써 지금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골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또 한 1분 정도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질 거고 하면은 벌써 지금 두 번 했는데 5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95분입니다. 근데 반대쪽 팀도 있단 말이죠. 그쵸. 한 팀, 지금 한 팀만 얘기한 거예요. 한 팀만 얘기했는데 95분이 주어졌어요. 그럼 반대쪽 팀이 한 2분, 3분 뭐 잡아먹다 치면은 거기에다 뭐 반칙 상황도 있고 뭐 해서 아웃플레이 상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반칙 상황에서 좀 선수가 누워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장면이 많다면은 또 반대쪽 팀에서 제의하는 시간, 그리고 또 누워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 다 합치면은 100분, 이제 그냥 축구는 이제 100분 싸움이 되는 거죠. 100분 싸움이. 뭔가 저는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추가 시간이 있잖아요. 딜레이 시간에 대한 추가 시간이 이제 40 규정 시간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대한 분배가 조금은 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디오 판독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야 경기가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러면은 팬들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려는 피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 고유의 축구를, 그러니까 고유의 축구를 즐기고 싶은데 너네가 왜 그 쓸데없이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선을 뭐라 할까, 선을 들이기 위해서 최악을 들여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라든가 팬들이라든가. 근데 일단 도입을 해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입은 할 거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나서 이 논의는 계속 될 거예요. 아마 되겠지만 이게 과연 박한식 해설이 말한 것처럼 조금의 선을 위해서 최악을 들여오는 건지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게 쓸모가 없을 때가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정말 요즘 들어 판정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판정 논란은 예전부터 오심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오심은 경기의 일부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그쵸. 예전부터 오심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쵸. 근데 요즘 들어서 괜히, 그러니까 이 비디오 판독 얘기가 나오면서 더 피파 쪽에서 좀 더 과장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오심이 있어 왔던 게 뭐라 해야 될까, 뭐 마라도나 신의손 사건도 있고 메시도 신의손 사건이 한번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고, 얼마 전에 뭐 분데스리가 그 다이빙 사건도 뭐 괜히 라이프치히가 했으니까 좀 더 띄워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언론이 오죽 많습니까? 옛날, 그쵸. 옛날에 비해서 괜히 오버액션 한번 했다가, 그리고 옛날보다 좀 더 사람들이 눈이 많이 가는 종목이 되기도 했고, 옛날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팀이라던가 자기 지역에 있는 리그만 봤다면은 지금은 다른 리그들도 보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언론이 많이 다뤄서 좀 더 심해 보이는 것 뿐이지 과거와 지금의 오심의 빈도수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큰 문제일까? 물론 오심을 당한 팀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번 막 막 했다가, 이 경우도 있잖아요. 사후에 이제 퇴장을, 뭐 퇴장 같은 경우는 퇴장이 다시 취소가 된다거나, 그렇죠, 경고가 취소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레드카드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을까? 저는 협회 입장에서는 약간 이 비디오 판독을 들여오는 게 좀 더 자기들한테는 편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권한을 감독들에게 줬기 때문에 추후에 더 이렇게 이의가 들어오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 들어왔다고 해서 과연 이의가 없을까? 그치만 그 권한을 쓰는 건 감독의 자유이기 때문에 감독의 그거를 막 이제. 아 근데 이거는 거죠. 지금 짚고 넘어갈게. 지금은 감독이 그 비디오 판독을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심판이 하지만 제이는. 아니요, 제이도 심판이 합니다. 지금 주심이 합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제이도 주심이 하고 그 판정도 주심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에서 주심은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게 할 수 있는 보조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심이 선수 자신의 이제 판정을 돕기 위해서 선수들을 이제 그 못 뛰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위험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리그, 다른 종목의 리그들을 잘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심판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이런 아웃플레이 상황에서 누군가 제의를 했을 때, 심판이 고려했을 때 이건 비디오 판독 감이다 이랬을 때 이제 판정을 들어가야지, 아까 말한 지금 말한 것처럼 주심이 마음대로 이렇게 커팅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피파가 과연 진짜 감독들이 제의하는 것대로 지금 이제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 상태에서 감독들이 제의하는 걸로 바꿀 것인가? 저는 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파뿐만 아니라 그냥 축구 자체가 심판에 놀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지금 아직은 시행 단계니까, 아직은 준비 단계니까 아마 계속 그리고 가면서 결국은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 클럽 월드컵에 쓰이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피파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와서 이번에 터진, 이제 다시 한번 터진 거거든요, 결국은. 그 심판의 권한이 좀 커졌다. 근데도 피파에서는 이제 언론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 상황을 하고, 이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게 지금 팬들이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뭐라 해야 될까, 곤란한이라기보다는 불만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20분 동안 벌써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20분밖에 안 했습니까? 20분씩이나 한 거죠. 저는 얼마 말을, 뭐라 해야 될까, 그랬군요. 20분. 저는 한 30분, 40분 한 것 같은데 지금 온갖 지금 머릿속을 막 긁어내는 중이라, 사실 이거 기사를 많이 본지 않아가지고 할 얘기가 많이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보자고 한 이유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이슈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월드컵에 이게 도입이 돼 있으면 그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클럽 월드컵도 어떻게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쓱 들어왔죠. 네. 오히려 축구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고, 저희가 생각보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점도 있었고, 생각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K리그는 더 도입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K리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죠. 그쵸. 리그에 많은 저도 돈이.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프라 구성이 정말 힘들 거거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시스템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중계 시스템이 따로, 잘돼 있잖아요. 예, 중계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도 잘돼 있는 거지만, 비디오 시스템을 따로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도입을 해서 뭐 다각도에서 볼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결국 중계팀 영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다른 리그들, 다른 종목들도 다 중계팀 카메라를 네.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광판을 보면은, 이제 직관 많이 가보셨나요? 그쵸. 직관 가보면은 중계팀, 그러니까 전광판에 나오는 중계 카메라보다 현장이 더 빠르죠. 그쵸. 현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단 공백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중계팀 따라, 이제 저는 이제 중계 알바를 해봤으니까, 그 중계를 맡기는 외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K리그 같은 경우도 외주 그 회사마다 그 뭐냐, 영상의 퀄리티가 퀄리티도 다르고 훨씬 가지고 나아요. 진짜 있는 천차만별이고, 저같이 초짜 알바가 그 카메라를 잡는 경기도 있고, 완전 진짜 전문가가 잡는 경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날 시간 되는 카메라 감독들 따라서, 카메라 이제 잡는 사람들 따라서 이제 경기의 그 영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는 섣불리 도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쵸. 막왜 도입을 갑자기 하겠다고 막 하는지는 솔직히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 때문인 것 같은데. 피파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 축구협회가. 원래 우리나라 이제 좀 윗사람들이 이게 좀 있어요. 그위 사람들 막 더 위에 잘 위에 잘 보이려고. 보이고 뭐 이런. 그리고 또 피파, 그러니까 또 저기 뭐냐, 내년에 도입을 하고 이제 내년 연말에 또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아, 우리 이번에 비디오 판독 도입했다고 PPT 하나 추가해야 되거든. 그치. 연말 그 정산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잘 아주 그냥 갖다 다 써먹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를 먼저 봐야 되죠. 뭐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과연 가능한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피파 같은 입장에서도 난 오히려 UEFA가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 너네는 그만큼의 돈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피파는 아프리카도 있고 그쵸. 저기 북중미 뭐못 사는 남미 뭐 이런 쪽도 있고, 아시아처럼 뭐 변방 리그도 있고 한데 피파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변방 리그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리그 같은 경우는 그걸 따라가려고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돈도 없는데 그거 넣어야 되고 하면은 또 그만큼의 뭐라 해야 될까 또 무리수가 또 더해지는 거죠. 그쵸. 지금 당장 K리그만 봐도 딱 보이는데 K리그도 보면 욕심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경기만 욕심제를 쓰고 다른 경기는 뭐 평소대로 뭐 사심제 쓰고 하니까 지난 시즌에도 욕을 좀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죠 2016 시즌에도 욕을 좀 먹었거든요. 그 중요 경기는 막 욕심제 쓴다고 막 자랑하면서 다른 뭐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어디 있겠냐만 좀 덜 비춰지는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대로 사심제 써가지고 욕먹고 그럼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 그게 다를까 그 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는 정말 아까 토론처럼 진행한다는 듯이 준비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걸로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쏟아낸 내용이 좀 많고요. 만약에 정말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찬반이라기보다는 약간 찬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한 게 있지만 저는 약간 박한식 해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박한식 해설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좀 더하면 이게 확실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벤치마킹을 잘해와야 이 도입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피파가 원하는 대로 주심에게 이 권한을 다 준다면 정말 축구가 아닌 그런 게 돼버릴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박한식 해설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녀상을 철거한다네요. 어디서요? 부산에서. 아이고. 이게 박근혜 정부가 멍청인데도 이런 짓이 일어나나요? 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마비가 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황교안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닭 쫓아냈더니 저기 병아리가 잡은 거죠. 아휴. 근데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병아리가 안타깝다. 병아리도 좀 그런데 오리가 잡았다고 해요. 오리도 씨도 닭하고 오리가 뭔 죄야? 계란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 닭하고 오리가 뭔 죄야? 계란은 또 뭔 죄야? 그냥 박근혜가 잡았더니 황교안이 잡았다. 아 박근혜 물러나겠더니 황교안이 잡았다.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저 소녀상 철거는 박근혜가 일본 정부와 체결했던 그 안에 들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황교안 체제를 들어와서도 그런 이제 사드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얘기가 있었죠.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촛불시 내용이 약간 황교안 물러나라로 너도 바뀌고 나가라. 있죠. 너도 나가라로 나가라. 바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황교안 나가면은 누가 들어올 거냐 그 자리를. 아, 또 그 권한대행이 또 누구냐가 그 권한대행은 또 누가 할 건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대안을 마련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대안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네 그렇다고 제가 뭐 황교안이 지금 뭐 잘 한다고는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나라가 연말 같지 않은데 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제 이래서 내가 슬럼프가 온 건가? 박근혜 때문이야? 얘 다 나라 때문이야 이게 다 중요. 다 조져놔야 돼 아주. 네 여러분 얼마 전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제사 지내러 집에 가는 거. 알겠습니다. 뭐 여기 있어도 뭐. 여기 있어도 뭐.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새해는 좀 더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하고 방송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새해. 개편. 아. 얼마 남지 않은 새해에 여러분도 몸조심 잘하시고 이제 닭의 해로 알고 있는데 닭의 해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유년인가? 아니 정유년 아닌데? 정유라요? 정유라년? 네 자 저 뭐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맞네 정유년. 아 정유년. 네, 정유년 맞네. 근데 나 내가 틀린가 했네. 2017 정유년에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까먹고 얘기를 완전 다르겠지.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하겠다고. 아, 전 까먹었어요. 전 까먹었어요. 전 이거 멘트 치니까 까먹었어요. 네. 어, 박한식 해설이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그냥 저희가 어 여러분이 오디오로 하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할까 저희가 그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끼리 네.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안 건들고 있다가 박한식 해설 지인분께서 저에게 제의를 해왔다고 하죠. 근데 아직 한 20% 정도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확신을 못하겠는 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은 진행 상황이 아직은 진행 상황이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의가... 함부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 사람이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내년 진행 정... 상황을 아마 다음 달 중으로 글로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네. 할 것 같고 그때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할 건가요? 그때 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저에게 그렇게 네. 네 압박을 했는데 너가 압박을 해서 말을 들으면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말 좀 들어라 좀 아 너무 바쁩니다. 너만 바쁘냐? 다 같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바빠도 막 밤잠 잘 거 안 자고 막 뭐 마실 거 안 마시고 막 하는데 쟤는 뭐 어느 날 술 먹고 왔다고 막 방송 중에 자지를 않나. 나 진짜 방금 자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네 그거는 아주 죄송하게 죄송하게 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게 야 됐고요. 나는 뭐 내가 술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는 나 혼술 겁나 잘해. 나 지금 냉장고에 소주병 있는데 지금 안 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 네 정윤은 좀 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말이야. 어? 애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 하나 없이 어? 네, 제가 책임감이 없었던 거 죄송합니다. 방송 시간에 자질 안 나 아주 그냥. 내가 그 사진 찍을까 하다가 핸드폰 녹화 돌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못 찍었는데 내가 진짜 그 사진 찍었으면 너 진짜 내가 다음 생일 때 한번 올릴라 했잖아. 정윤은 절대 방송 시간에 졸지 않는 장성호 캐스터. 잤어요. 너 조는 게 아니라 잤어 그냥. 잔다고 방금 자지 않는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졸지 않는. 제가 네. 자지 않는 캐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다음에 찾아뵀을 때는 해가 바뀌어서 찾아뵐 것 같으니 저희 그냥 다음 뭐 어떤 방식으로 찾아봐도 이번이 마지막 2016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어느덧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까지 왔네요. 지금 추워서 담요 덮고 있는데 저는 옷을 못 벗고 있어요. 제 방이 네. 네, 저희가 2016년 여름부터 생각보다 조금 바쁘게 달려온 16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잘 마무리하시고 정유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들어주신 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 들어주신 분들께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네 지금까지 저품격 서민축구방송 2016년 마지막 방송을 한 캐스터 장선호 박관식입니다. 감사합니다.